Re-bye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Re-bye 그땐 그때 이땐 이때 Re-bye Bye bye 익숙해 날 오고 가는 발걸음 헤어지는 인사에 미숙해 보이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걸 익숙해 날 보고 가는 시선들 주위 모든 여자 날 약속해 Hey But it's okay 부끄러울 게 없는 걸 Oh 눈물로 정찾기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넓어진 정이 안 돼 이상한 빈정 많이 나누는 사람이 바보라 불리는 시대 보식 두 손에 남은 것 손에만 흥건히 남길 바에 에이. 인사는 간단하게 간당 간단하게 맘의 문은 깐깐하게 방이 좀 깜깜하네 속을 들키면 게임 오버 할 수 없이 널 속여 여기까지가 납니다 세상에는 해가 납니다